IT 조선 팟캐스트입니다. IT 조선 김희박 부장단의 주간 IT 뉴스 결산 회의입니다. 이번 주 주간에 합시다. 이번 주 대충 보면 뭐 최순실 사건 때문에 대통령 문제가 많지만 우리 ICT 분야에서는 삼성 연이은 M&A랑 지스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얘기 나왔던 구글 지도 관철 문제. 세 가지 중에 일단 삼성 M&A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그 이게 보면 2014년 5월에 그 이건희 회장이 와병으로 쓰러지고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13개에서 15개 사이 기업을 M&A 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보면은 일단은 가전, 공조 쪽 하나, 클라우드 쪽 하나,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계열 이렇게 크게 보면은 그 정도로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아 하만이 있구나 전장 전문 업체 하만 하는 거 빼면은 소프트 경쟁력 강화 쪽으로 간 것 같아요. 네, 뭐 맞나요? 맞습니다.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. 2014년 5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삼성그룹 지휘에 나섰는데 이렇게 보면 뭐 비디오 관련 앱 서비스 회사를 인수하고 뭐 유통 전문 업체 뭐 클라우드 솔루션 서버용 뭐 SSD 캐싱 소프트웨어 업체 뭐 그다음에 모바일 결제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했고 하마는 같은 경우에 이제 음향 전문 회사 겸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인데 이제 자동차 시장이 자동차가 요즘에는 그 IT화가 너무 많이 돼서 과거처럼 전장 부품이 뭐 기계 부품, 미케니컬 부품이라고 보기 힘들고 지금은 거의 다 IT 부품으로 보기 쉽거든요.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그쪽으로 변화하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. IT 강자니까 그런 쪽에서 한 가지가 있고. 소프트웨어 쪽을 인수한 거는 지금 꽤 많은 돈을 들인 것 같아요. 근데 많은 돈을 돌렸는데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드웨어는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좋은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야지 하드웨어가 빛을 이렇게 더 빛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의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개념인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이런 거겠죠. 얘네들이 바로 실적으로 직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거. 하드웨어는 물건을 하나 팔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 매출이 뭐 100만 원, 2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오르겠지만 소프트웨어는 그거를 잘 만들어서 팔아도 바로 매출 상승으로 직결되기는 어렵겠죠. 근데 보면 이 인수한 기업들을 쭉 보면 하나 드는 궁금증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2010년쯤인가 5대 신수종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태양전지, LED, 2차전지, 의료기기, 바이오제약 5개를 했는데 그게 뭐 한 2014년쯤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와병 직전에 아 직전이 아니고 그 와병과 연관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2014년 그 이재용 체제가 되면서 아,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되면서 의료기기, LED, B2B, 스마트홈, 모바일 헬스 5개로 다시 바꿨어요. 그 태양전지랑 2차전지 사업은 좀 축소를 시켰는데 실제로 지금 한 2년 동안 M&A 한 기업들을 보니 일단 의료기기 쪽과 바이오 시밀러 쪽은 뭐 투자를 받기는 했지만 M&A 자체가 없었고 바이오랑 의료 쪽은 그 LED는 삼성 디스플레이 계속 아직은 OLED 쪽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본격화됐다고 볼 수도 없고 다만 포괄적으로 집어넣으면은 지금 인수한 사업 중에 하만을 인수한 걸 따지면 그건 뭐 B2B 강화로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이 그 뭐 앞으로 10년, 100년 대계로 잡았던 신수종 사업 자체를 스스로가 다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보면 태양전지나 2차전지를 뭐 예를 들어보면 태양 전지나 2차 전지는 많이 유과가 유과하고 이제 특히나 태양 전지는 이게 그 화석 에너지 대체 연료잖아요. 대체 에너지잖아요. 그럼 이제 화석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태양 전지는 효용성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 설치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 시골 가면 길가 뭐 밭 같은 데 이렇게 태양 전지를 해 놓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싼 금액을 드리고 그러면 왜 설치를 하냐 물어보면 하는 사람들 말씀들이 이게 나중에 지금은 돈이 크게 안 되는데 나중에 노후에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 팔아가지고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. 이게 이제 패널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가하고 밀접하게 해서 태양전지 산업은 좀 망가졌고 옛날에는 이게 이제 반도체 태양전지를 만드는 소재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예요. 인곳이라고 해서 그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고 다른 반도체인 거 비소화합물 반도체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태양전지의 소자로 쓰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특화된 기술이었는데 이제 중국 애들 같은 애들이 이런 기술들을 치고 와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철강이랑 똑같죠. 예,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태양전지를 계속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 밀고 갈 수가 없는 거죠. 2차 전지도 한때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뭐 실제로는 기술력은 일본이 그 당시에도 좋았고 지금도 일본이 제일 좋지 않느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양에서 1위였죠. 네. 2차 전지도 이제 뭐 잘했죠. LG화학이니 삼성 SDI니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이제 뭐 업체들이 BYD 같은 애들이 2차 전지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대규모 생산을 양에서 밀려서 도저히 이제 이쪽도 비전이 없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다른 뭐 신수종 사업을 육성을 한 보겠다. 그거는 이제 이쪽에서는 전략을 삼성그룹에서는 전략을 이제 분석을 해서 뭐 새로 사왔겠지만 상황을 제대로 본다고 해서. 근데 그 삼성처럼 국내 기업만 가지고서 이렇게 독립 변수가 적은 그 경제 상황에서는 뭐 미래 예측이 쉽겠지만 얘 삼성의 경우에 경쟁 상대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돼버렸잖아요. 그래서 그 또 판매를 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팔고 그래서 독립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이 수종 사업이라고 제시를 하는 것들이 성공할 확률들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죠.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그룹의 뭐 5대 주력 사업 분야를 갖다가 조용히 삼킨 건데 바꾼 건데 여기 보면 또 되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2014년 8월에 공조 전문 업체 콰이어트 사이드 인수했고요. 네. 그리고 보면 그 만 2년 뒤에 2016년 그러니까 올 8월에 럭셔리 가전 브랜드 데이코 인수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이 가전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뭐 TV는 세계 1등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가전 분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거죠. 네,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. 일단은 지금 뭐 가전이든 PC든 이제 그 기존의 주력 분야가 하드웨어 제품들군에서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과 관련해서 이제 업체를 좀 눈여겨봤던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데이코 인수 같은 경우에 데이코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또 그 라인업과 전문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서 그쪽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생활가전 시장은 연평균 4% 계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LG도 마찬가지지만 10년 넘게 뭐 시스템 에어컨 분야하고 뭐 공조 분야 하겠다고 그랬는데 미국 시장에서 안 먹히니까 현지 일단 유통업체를 해가지고 B2B를 강화하겠다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브랜드 내세워가지고 그 결국 망을 확보해가지고 B2B 사업 가전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B2B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건데 쭉 한 15개 정도 되는 인수합병 리스트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삼성이 죽쓴 거에 대한 똥꼬집 같은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전, 잘 안 되는, 생각보다 안 되는 가전 부분에 대한 거 하나랑, 그 다음에 자동차. 이건희 회장 때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진출했는데 말아먹었으니까 서력을 하기 건지 어찌됐건지 모르겠으나, 그러니까 비아디 중국 전기차 부품 생산업체 7월 달에 투자했고, 요번에 하만 인수하고 하는 요 일련의 사태가, 그러니까 그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덮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로 보이고, 또 하나 저기 이번 달이잖아요. ICS 업체, 캐나다 ICS 업체 뉴넷 인수한 거, 이거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망했던 채돈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맞나? 자동차 쪽은 이제 지금 뭐 PC 업계도 그렇고 굉장히 뭐 전기차니 자율주행차니 뭐 이런 새로운 화두를 가지고 많이들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요 땅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욕심을 갖고 좀 투자해서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삼성의 자동차, 아까 뭐 전기 자동차 지분 인수하고 하만카든 전용 부품 회사에 그 뭐 인수하고, 그건 좀 실질적으로는 경영학이론 해서 얘기하는 거는 리스크가 클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하만이 매출액이 되게 큰 회사인데 이 전기 자동차는 아직 뭐 초기 단계니까 매출이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전기 자동차, 이 삼성이 예를 들면 하만 제품을 팔아야지 하만에 투자한 돈도 뽑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데, 얘네들이 나중에 전기자동차 회사 사업을 진출해서 우리의 경쟁관계가 된다, 그런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면 자동차 회사들이 하만의 부품을, 전장 부품을 안 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, 이게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 수직계열화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품도 하나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효율적이다, 가격 협상도 좋다, 부품 가격 형사 협상도 좋다, 그런 게 먹히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. 선택을 뭐 단순히 뭐 미래 자동차가 뜬다니까, 전기 자동차가 미래 산업에 뜬다니까, 뭐 우리도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, 지분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,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조금 덜 하겠지만, 이 자동차를 키워서 우리가 뭔가 자동차 메이커가 돼보겠다, 그러면 하만이 죽을 확률이 높겠죠. 자동차가 커도. 또 음향은 남으니까 뭐 구조적인 음질 문제는 해결되겠죠. 일단 삼성 이 관련은 박재한 부장이,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 M&A로 본 삼성이 정말 가려는 신성장 동력이 뭐냐, 2010년 저기 14년 변경하면서 밝혔던 그 그룹 전체 방향과 달라졌는데, 공개적으로 안 하지만 M&A를 한 걸 보면 흐름이 보인다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획기사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네. 그 다음에 지스타가 이제 주말까지죠? 네. 근데 뭐 지스타에서 제일 요새 또 화두가, 갤럭시는 폭발했지만 게임쇼에서는 삼성폰이 대세다라고 하는데, 이게 왜 그렇죠? 네, 일단 그 올해 지스타가 이제 작년보다 더 부수 규모가 많이 늘었고요. 그리고 올해 이제 화두가 이제 모바일 게임들을 많이 내놨는데, 그 부수, 그 모바일 게임을 시연하는 제품이 거의가 지금 삼성폰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LG로 이제 게임 개발을 할 때 좀 그 잘 맞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 게임 업체 개발자들이 LG 폰을 꺼리고 대신에 이제 별 문제가 없었던 삼성 폰을 좀 많이 썼던 연유로 인해서, 더군다나 이제 뭐 물론 이제 삼성이 좀 게임 업체들한테 좀 잘 협조 협업이 잘 되는 부분도 있기도 했고 해서 이제 그런 이슈로 삼성 폰이 지스타를 장악했다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거는 그냥 장악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,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, 일단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폰을 레퍼런스 삼아서 개발을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삼성폰이 국내 업 대부분 이 업체들이 수출보다 내수가 많으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이 많은 삼성폰 기준으로 개발했을 텐데 일단은 아이폰 계열 게임을 이 거꾸로 보면은 지스타에서 전시를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 폰 기준으로만 만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, 개발자들이. 왜냐하면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단말기 사이즈, 아까 화면 사이즈니 뭐 기종이니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다 공통된 거 기반으로 자기한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운영체제인데 그냥 많이 팔리는 거 한두 개 위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범용성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기본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성능과 스펙과 그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삼성이 제공해주는 그 틀 안에서 그 삼성 SDK만 쓰니까 까놓고 말하면 LG에서 당연히 안 돌아가지. 뭐 저 화이 거에서는 돌아가겠어요. 아니면 무슨 쟤네 펜텍폰에서 돌아가겠어. 그 지들이 지금 역량이 안 돼가지고 한 걸 갖다 삼성폰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안 했죠. 애초에 개발 자체를 LG폰에서 시작했으면 LG폰 쓰지 않을까? 이거 대부분 이게 박철현 기자가 좀 상황만 본 건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삼성 쏠림이 심각하다. 개발도 삼성폰 기준으로 하고 시연도 삼성폰 기준으로 하면 그 갤럭시 7 전용 게임 만들었던 업체들 지금 완전히 맛이 갔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가 해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아직도 좀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. 네, 뭐 이 부분은 뭐 좀 다시 보고 더군다나 이제 스마트폰 기기, 그러니까 스마트 디바이스가 기기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그 뭐 다수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가는 아주 공통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특수폰 상황에서만 하는데 이게 가깝게는 뭐지? LG가 몇 년 전에 G패드라고 태블릿 8.3인치 내놨을 때 그 직전에 이제 삼성에서 그 뭐지 갤럭시 10.1이랑 갤노트 10.1을 내놓으면서 그 태블릿 프로그램들 있잖아요. 네. 그 업체들이 내놨어요. 근데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BTB 모바일이라고 지금 옥수수로 이름 바꿨지만 그거 있을 때 삼성은 전부 다 지원해줬고 모든 사이즈의 그 태블릿과 폰에는 BTB 모바일이 됐는데 LG 거는 안 됐어요.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사용자가 적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용자가 많은 거 위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된 자원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거꾸로 보면은 그 똑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 OS를 쓰는데 그 기기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는 커스터마이징 을 이용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 거 만든 다음에 많이 팔리는 그 다음 단말기 거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개발비도 더 들고 안 쓰는 거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박철원 기자한테 얘기해서 정말 좀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 예컨대 그럼 중국 업체들 롱투 같은 데도 다 삼성폰으로 했나? 지금 전 시장에서는 LG 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정도고요. LG 부스에서 자사 부스에서만 뭐 진열되어 있는 정도로 지금. 그러니까 그 이거는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행사 마감할 때 기자 수첩을 쓰든지 뭐 기획으로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디바이스가 다양화되는데 특정 디바이스들 쏠림이 있을 때 과연 이게.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? 우리는 지금 삼성폰만 알고 있지만 세계로 눈 돌리면 중국에서도 삼성폰이 1등 아닌데 그럼 당연히 그럼 사람들 안 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스스로 발목 잡는 짓을 하는 게임 업체들에 대한 좀 지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마지막 그 구글 지도 반출 정부가 이 국면에서 허리멍텅하게 허가를 할 거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안 하기로 했네요. 뭐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도 반출을 할 수 없겠죠. 해서는 안 되겠죠. 정치적으로 뭐 제가 정치 쪽은 이제 이해가 깊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도 반출을 하면 되네 안 되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 안보하고 직결이 될 수 있다. 우리 그 칼럼니스트 그 전쟁 무기 쪽 관련 쓰는 그 양옥 칼럼니스트가 하는 얘기를 보면 지도가 전쟁의 성패를 가른다고 그랬거든요. 얼마나 적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고 어떤 공격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글이 원하는 대로 이런 지도를 다 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. 북한하고 우리가 무슨 항상 대치 관계이기 때문에. 근데 서버를 한국에 두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? 서버를 한국에 두라는 것도 안전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 핵심 시설 같은 경우를 좀 안 보이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렇게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줘라 그랬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잡아 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글로벌 호구라. 그러니까 합리적인 요구 필요 없는 거예요.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약 뭐 정부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해주면 문제가 더 커지겠죠. 이 부장은 네. 어떻게 생각해? 네, 뭐 일단 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감동을 받 뭐 말들이 많긴 한데요. 구글에서 일단은 구글 코리아에서 뭐 지도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뭐 알려왔다고 해서 짤막하게 몇 줄 적어서 보내왔는데 뭐 일단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그럼 뭐 구글 코리아가 사실상 저 구글의 한국 대리점밖에 안 되는데 지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. 이 개인적으로 예전에 노정석이라는 사람이 테터틀스 그 블로그 설치형 블로그 하다가 이제 구글에 저기 매각했잖아요. 사업을 아볼라 그러니까 구글이 그 테더앤컴퍼니를 인수하고 이제 구글 직원이 됐다가 나왔는데 그때 구글에 있었던 경험을 물어보니까 뭐 다 좋은데 사람들은 구글 사람들은 국적이 구글이라고 생각하는 구글 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그 미묘한 차이점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. 특히 아시아계는 더 신경 안 쓰겠죠. 그리고 지도 문제도 뭐 다른 나라랑 형평성 따지면 우리가 진짜 형편없이 차별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요구를 못해. 반독점 안드로이드만 깔게 하는 것도 반독점 아닌가? 근데 뭐 MS랑 그렇게 싸워놓고도 몇 년을 걸려도 제대로 해결 못한 독점, OS 독점 문제 지금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오만하게 지도 안 줘가지고 서비스 제대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플이 맨날 우리 보고 후순위 출시국에 그 갑질을 해도 그냥 손 벌리고 가는 거 이거 뭐 어차피 애국심에 기댄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좀 지도 문제는 서비스 국가에 대한 실정법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예를 들어 유튜브도 뭐 한국에서는 뭐 19세 이상 미만이 못 보는 동영상 따로 필터링하고 이런 건 다 현지 그 상황에 따라서 가는 거죠. 뭐 구글이 아무리 커도 지금 이 구글 제국이 국가와 경쟁을 하고 싸운다는 거 상황 자체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뭐 기업이 뭐 저기 이미 뭐라고 그랬더라? 나라를 좌우한다?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한 거.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시장 권력은 이번 사태를 보면은 쪽도 못 쓰는데 외국계 기업들의 시장들은 그 외국 기업의 시장 권력은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. 지도는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나라에서 마음 바꿔가지고 그래도 글로벌 무슨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어쩌게 저쩌게 하네, 뭐 다음이랑 이런 데랑은 형평성이 있네. 그래서 갑자기 또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. 60일 내 뭐 이의 신청하면은, 아, 이의 신청하면 60일 내 뭐 다시 심사하고 뭐 이러다가 슬그머니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지도가, 우리 삶에서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. 그 뭐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관심하던 주제가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. 이 박 부장 없어? 네. 이 부장도? 네, 뭐 이번 주에 지스타 행사로 인해서 뭐 그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요. 지금 이제 업체별로 게임 발표하는 게 너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, 예, 그거 지금 정리하느라고. 그래서 이제 그 업체별로 발표한 게임들 좀 총 정리해서 이슈별로 좀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다음 주에는 총 정리 한번 하는. 네, 다음 주에는 그 좀 분야별로 좀 해석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 회의는 이걸로 끝냅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